그래 넌 마치 날 알아본 듯이 환하게 빛나지 어둠 밤 별같이 네온 어두울수도 빛이 나 babe 네온 어두울수도 더 아름다운 걸 순히 생각하지 말아줘 차가운 너의 눈빛 나가나 손에 잡히지 않는 너란 빛을 본다 나나 아침이 오면 누굴 만나면 느껴나 너 없는 세상에서 기도해줘 넌 조명 없이도 화려하게 떠나 넌 조명 없이도 누구보다 더 빛나 오늘 보여줘 네 진짜 얼굴을 보여줘 시선 내려 내려 내려 빛을 내 Come on my Make a tea 멀원하니 말해봐 뜨겁게 괜찮지 너 긴장 좀 풀어봐 Oh yeah That's the point 형광색 알지 너 또 바꾸면 너 말곤 다 까맣게 변해 내 속에 생각하지 말아줘 차가운 너의 눈빛 나가나 잡히지 않는 너란 빛을 본다 나네 아침이 오면 누굴 만나면 느껴나 너 없는 세상에서 지루해 넌 조명 없이도 화려하게 떠든 넌 조명 없이도 누구보다 더 빛나 오늘 보여줘 네 진짜 얼굴을 보여줘 시선 내려 내려 내려 빛을 내 부족한 게 없는 걸 너만 옆에 두면 다 받는 걸 혼자 속빛이 나는 걸 어둠 밤 나 홀로 도우지 마 어딜 땐 나 혼자 가 가지마 너도 알잖아 You know what I say 넌 조명 없이도 화려하게 빛나 조명